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느꼈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 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즈음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울던 그날도 비틀댔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즈음이면 여전히 때론 사랑은 참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즈음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울 듯